아니담 호랑이. 이 노래 제목은 스트레스. Showcase의 바가지 요금이 술에 취한 친구에 몰랐던 주사도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을 부르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게 바깥의 스트레스. 여자친구 백과점 화장실 가방 들고 기다리는 것도 사이니까 뭐뭐 그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 오빠 그것도 못하냐 진짜로 못해서 스트레스. 같은 일을 해도 연봉이 차이나 퇴근하라면서 앉아있는 과장님 불금은 회식 자리 숙취는 토요일 일요일은 출근 전날이라 아 스트레스.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연애는 하는데 갈수록 작아져 열받고 더러워도 간들 수 없는 이 그룹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스트레스.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빗자루 주면 함에 규판이 없네. 치킨은 시켰는데 콜라가 없네. 짜장면은 시켰는데 단무지가 없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스트레스. 여잔 옷을 즐겨 입는 여자친구 스트레스. 주말이면 클럽 가서 연락이 안 돼서 스트레스. 전화번호 운통하는 오빠 그래도 너무 예뻐 끝내지를 못하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장가는 언제 갈 거냐는 부모님 스트레스. 근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게 진짜 스트레스.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아빠의 말씀 근데 엄마 혼자 돈 버는 게 우리 집안 스트레스. 푸드보다 맛이 없는 맛집 스트레스. 여친이 자꾸 돈을 빌려달래서 스트레스. 이 그룹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스트레스. 그 와중에 꼭 너도 하고 싶은 스트레스. 먹고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먹고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잡시다.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다고 화를 내서 뭐해 너 혼자서 열받으면 뭐해 좀 피자 친구의 얼굴 인상 좀 피자 안 된다고 화를 내서 뭐해 너 혼자서 열받으면 뭐해 스트레스한 인생 아!